밀란 시간에 빈 상처를 봐 깊게 핀 그들만의 이 게임에서 진자는 점인했어 바닥으로 힙합의 주인 넌 몰라도 뒤졌단 사람으로 내 손에 친 풀 수 없는 친 마치 꼬리를 무는 친 게임 이름을 파는 김핑과 휴의 빈 먹지 못해 매일매일 죽어가는 빈 일상의 억민 어제보다 더 아픈 일 그놈이 가진 건 눈치와 돈에 불타는 눈빛과 자기만 모르는 무식함 아냐고 물으면 묻지마 형제란 말은 듣지만 형 동생은 무심한 굳지 말하자면 니슨의 호러를 진자 양손에도 뭉치와 비열하게는 웃지만 무심한 척 거짓말 뒤려져 숨지마 양심만은 활지마 개소리나 박물지만 맨 처음에 판기 양심과 입 안에 남긴 웃긴 말 죄가 있냐고 묻지만 입 안에 이 묻힌자 그놈의 이름은 무지 또 다른 이름은 무식 가진 것은 가식과 폭력이라는 무기 순수를 못 졸라 죽인 지탄의 영순이 항상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바보 겁주 그놈의 이름은 무지 또 다른 이름은 무식 가진 것은 가식과 폭력이라는 무기 순수를 못 졸라 죽인 지탄의 영순이 항상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바보 겁주 결정권은 네 손 안에 정부 조작의 관건 이번 판은 역시 불안의 상처뿐인 상처 목숨을 걸어서 난 눈명이 찍힌 것 이번 만은 단판치기 승부를 이길 것 상처뿐인 영광 날 짓누르는 무언가 내가 모른다면 그 또한 장님 앞에 성과 당신과 나 사이엔 어떤 줄도 없어 연결고리 각연 지연 빼면 남는 것은 대체 어떤 건지 노력과는 반비례 패배자 반을 남기네 변명을 원해 이 판에 더러움을 알리네 가진 게 없다고 감정적인들 낙인만이 막히네 잔인한 이 판에 룰이 뒤통수를 날리네 출세란 이름의 가치와 명성버린 양식 달리 멍석이 돈의 종이 귓가에서 울리네 진리가 버려진 거리 쓰레기들의 이름 탄욕이란 짐승을 부르는 썩은 피를 승자와 패자 아니 이유 아니 이유 그건 너의 이름 그놈의 이름은 무지 또 다른 이름은 무식 가진 것은 가식과 폭력이라는 무기 순수를 못 졸라 죽인 지탄의 영순이 항상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바보 겁주 그놈의 이름은 무지 또 다른 이름은 무식 가진 것은 가식과 폭력이라는 무기 순수를 못 졸라 죽인 지탄의 영순이 항상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바보 겁주 별이 돈벌이 못해도 그저 한 끼 먹어봐 버리 랩핑 21세기 양발인 MC들을 깨끼 명성이란 배지를 뺏기 수많은 댓글은 아낀 칭찬이란 돈을 챙기는 게임 It's not a bad thing 그저 그 잘난 기술에 뺏긴 부자들의 sucker story 재밌잖니 또 이번에 누가 누굴 떡거스리 또 벗겨버리 하하하 웃음거리로 만들었네 It's so funny 주자팔이 마치 달콤한 이슬에 사탕 발린 MC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누가 또 발라놨지 슬며시 섞어 문드러지는 속내 지쳐가는 고개 벗겨버린 어깨는 네 아버지보다 더해 그리워하는 어제와 늘어만 가는 번뇌 보이지 않는 벌레들의 맹맹거리는 언제 신경 쓰느라 마이크 잡을 시간이 또 부족해 이 척가 잘 기억해 그 포부 가득했던 두 눈과 첫 번째 선물들은 너무 기억해 넌 벌써 잊었네 그놈의 이름은 무지 또 다른 이름은 무식 가진 것은 가식과 폭력이라는 무기 순수를 못 졸라 죽인 지탄의 영순이 항상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바보 겁주 그놈의 이름은 무지 또 다른 이름은 무식 가진 것은 가식과 폭력이라는 무기 순수를 못 졸라 죽인 지탄의 영순이 항상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바보 멍충이